남조선 인터넷을 싣는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미국과 남조선 괴뢰 패당의 사드 배치 망령을 반대하는 재미동포들의 투쟁이 심차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재미동포들은 최근 미국 백악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드 배치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청원서에서 오는 8월 14일까지 진행될 사드 배치 반대 서명운동에 8월 4일 현재 5만 5천여 명이 참가했으며 지금도 서명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남조선의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적극 벌이고 있으며 각계 시민사회단체들과 야당들도 이에 합세할 뜻을 밝혔습니다. 성주 사드배치 저지투쟁위원회는 1일 전자우편을 통해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에게 사드의 남조선 배치와 관련한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